선택한 길인 걸 알아.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. 너를 보낸 후에 남은 아픔을 함께 있지만 그냥 아는 것처럼 바래. 이 밤이 가면 널 보내야 하니까 사랑해 너만을 나는 변하지 않을게 이대로 누구에게 말 못한대도 오직 너만은 내 맘을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아 밤이 가면 널 보내야 하니까